천황마을 팟캐스트 4차시 시험방송 내가 전하는 마을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친밀하게 방송을 해보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금쌤? 네, 그러게요. 너무 가까워서 얼굴에 있는 저 주근깨도 다 보이네요. 아니 참 이렇게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녹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도 좀 보잘라가지고 저희가 지금 막 하나에 두 명씩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좀 오늘 날씨가 안 그래도 추웠는데 갑자기 그 기온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붙어앉으니까 따뜻하시죠? 네. 목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짧은 프로그램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마을 뉴스를 소개해주시는 코너인데요. 왕지은 선생님, 김준 선생님, 권준 선생님, 박영준 선생님 준비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코너 뭐죠, 정금쌤? 네, 두 번째 코너는 마을 잡지 글을 낭독하는 건데요. 예, 박영화 선생님, 김은정 선생님, 김미정 선생님께서 오늘 예쁜 목소리로 낭독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저보다 더 예쁘면 어떡하나? 선생님들 어떻게 제가 잘못 읽은 사람 없죠? 이름 잘못 읽은 사람 없죠? 제가 지금 갑자기 또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저희가 오늘 사실 마음이 조금 급해요. 아침에 조금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방송도 조금 서둘러 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음악 듣고 돌아와서 마을 뉴스 소개하는 프로그램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음악이 나가는 동안 마지막 최종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듣고 돌아올 노래는요. 네. 샤이니의 101 듣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마다 넌 새로워져 하나 중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유일하단 뜻인 거야 이 사랑은 새롭게 빛나나 또다시 falling falling for you 사랑한다는 말도 내겐 지겹지 않아 달콤한 입맞춤 서로에게만 맞춤 발걸음 아무 예고 없이 두 눈이 마주친 넌 왜 이리 아름다운지 나의 답이 너 one girl, one boy 비교할 수 없어 누구도 원은 only 너만 원해. 네, 음악이 뭐라고 했죠? 샤이니 갑자기 들은 노래라서요. 샤이니의 101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마음이 급하네요. 저희 그래도 지금 이거 하는 사이에 국물도 지금 막 따라 먹고, 네, 김밥도 나름대로 먹으면서. 먹고요. 네네네, 그러고 있죠. 정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좀 손이 빨라졌답니다. 예전에는 엄청 느렸는데 아이넷을 낳고 보니까 손이 좀 빨라져가지고요. 좋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첫 번째 코너로 마을 뉴스 소개해드리기로 했지요. 아, 네. 천왕마을에 그 천왕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 지역 내에 있는 뉴스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맨 첫 번째로 누가 해주실 건가요? 아, 네. 김은주 선생님. 네, 먼저 네,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들려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번 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리포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 아 예, 김은주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오류일동의 도시재생희망사업의 본궤도로 착착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5일날 도시재생 활성화 희망자로 선정이 된 오류일동 사업단 사무실에 마을 밥상이 탄생이 됐어요. 마을 밥상에는 30대, 40대, 50대, 8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은 연령층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마을에 대한 평소 의견을 밝히면서 어린이들 놀이터나 쉼터, 그리고 마을 공간의 부족한 공간이나 안전 위험, 또 프로그램의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마을 밥상은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격주로 낮에 12시나 아니면 둘째, 넷째 저녁 7시에 매주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 마을 밥상에는 앞으로 본격화될 마을 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연말에 서울시의 최종 보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저 이 내용은 저희 오류일동에 있는 오동통 신문에서 김경숙 마을 기자님이 내신 기사였습니다. 네, 김경숙 기자님이 그 구로타임즈 대표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거기 그 마을밥상 저도 그 비빔밥 이렇게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너무 먹음직스럽더라고요. 선생님 그 기사를 읽어보시니까 혹시 조금 어떤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서 조금 좋으셨나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밥상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으면서 편한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좀 본인의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또 저희 진행자들보다도 차분하게 이렇게 막 목소리를 읽어주셔서 그 신문의 내용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마을 밥상 잠깐 좀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네. 감사해요. 역시 동화를 사랑하는 분답게 목소리가 참 아름답죠. 네, 너무 김은지 리포터님의 그 마을 밥상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 박수도 쳐주시는 제대로 쳐주세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소식은 우리 박영수 리포터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수 리포터입니다. 네,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구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초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구로 관내 주택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저금리 및 전셋값 상승으로 자기 집을 소유하려는 심리가 더해져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선족, 교포 등 다문화 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구로 지역의 특성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2014년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건은 205건에서 2015년에는 경제적 안정을 구축한 중국 교포 중심으로 다세대주택 등을 주로 구입하는 데 힘입어 311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에도 지난해 수준인 310건을 기록해 금년에는 사상 최고의 외국인 토지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상 구로타임즈 윤용훈 기자가 쓰신 기사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그 이야기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저희 서민들도 누구나 전세나 월세를 탈피하고 자가를 좀 가지면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이런 생활상이 구축되기를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주택거래가 활발해진 거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좀 더 이렇게 가격이 다운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참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딱딱하고 이런 편인데 이렇게 골라주셔서 전해주시니까 저도 뭔가 좀 내용을 접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전세 대란이 굉장히 심각한 요즘 그러게요. 조금 더 다운된 가격으로 우리 서민들에게도 네. 골고루 집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박수! 자, 이번에는 권진주 리포터님께서 소식을 또 전해주실 차례죠. 예,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네, 저는 선안권에 이제 선안권 그러니까 천왕동에 50플러스 캠퍼스가 새로 생긴다고 하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50플러스 캠퍼스라는 게 50대 그리고 60대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주로 여기서 그 시행하는 일들이 교육과 일 그리고 문화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중장년층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또 이제 제 2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캠퍼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2017년 하반기랑 2018년 말년에 이제 각각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남권, 그러니까 강남구에 있고, 동구에 있고, 그 다음에 동북 2권, 광진구에 또 있는데요. 이제 저희 천왕동에 또 새로 생긴다고 해서, 뭐라 해야 될까. 새로 50, 60대 중장년층들이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해서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 2막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여기 천왕동에 그 젊은 엄마들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왜 어르신들은 좀 많이 이렇게 눈에 안 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랫집에 그 어머니뻘 되시는 분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늘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쁘게 살아야지 여기는 젊은 엄마들 세상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그 소통할 공간과 또 이렇게 움직일 만한 그런 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빨리 건립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이번에는 무슨 기사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왕지연 리포터님 마지막으로 대기하고 계신데요. 소식 한번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문화 리포터 왕지연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구로 지역의 다문화 가정터기 중도 입구 청소년에 대해 고민인데요. 구로 지역의 다문화 가정이 크게 유입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학생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 요건이 미비해 교수의 소외 계층으로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통계를 의하면 구로구의 경우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42만 5,800명 중에 외국인 주민 5만 3,000명입니다. 주민 이 중에 18세 이하 자녀도 2,400명이 예, 있습니다. 특히 이 자녀들이 대부분은 구로동에 구로 2동, 3동, 4동, 5동, 가리봉동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 역시 밑집에 있는 지역의 구로동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 중에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의 아버지 둔 자녀보다는 중도 입구 청소년 더욱 큰 문제 고민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가장 큰 문제를 이제 보면 언어 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로교육복지센터 김용호 센터장님은 중도 입구 학생이 늘면서 이들 학생들은 언어 문제로 학습 부진은 물론 정서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성도 떨어져 학생 생활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원복지관 화원복지관 김진현 팀장님은 교육청 및 관청의 예산 및 인적 지원은 물론 교육 및 복지사회 관련 단체들도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전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모사하는 것이 시급한다고 합니다. 이 뉴스 기사는 구로타임즈 윤용헌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네. 다문화 아이들의 그 자존감, 그리고 또 그 언어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좀 시급하게 이렇게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예, 기사를 쓰신 분이 참 콕 집어서 잘 쓰셨네요. 아, 이게 원래 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긴 기사로 왔는데 아마 요약하시느라 조금 힘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늘 하고 말하고 있는 일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솔직히 다문화 지원 정책을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무료 지원하는 것보다 좀 차별 있게 지원해야 네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중도 입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원 정책 많을수록 이 아이들이 더 무자정 들어오니까 솔직히 한국에서 태어나도 한국 일반 가정 어린이도 지금 지원 못 받고 어렵게 살고 있는 아이들 많잖아요. 네. 국가 입장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이민자 네네. 선주민하고 이주민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희도 솔직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중도 입구 청소년 너무 중심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쏟아부으면 솔직히 사회적인 갈등도 더욱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소식을 그 왕지훈 선생님께서 직접 리포터께서 직접 전해주시니까 더 약간 깊이 있게 저희가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문화 소식들 많이 전해주시는 방송들 얘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을 잡지 글을 낭독하는 시간인데요. 낭독하기 전에 잠시 노래 한번 듣고 가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자, 누가 신청해 주신 곡인가요? 첫 번째 팀, 어디서 노래 전해 주셨나요? 나는 나비. 왕지현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신 우리 나는 나비, 그 윤도현이 부르는 곡 맞죠? 예. 그 곡 듣고 다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앞길도 보이지 않아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몸을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아름다운 나 네, 나는 나비 윤도현 밴드의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예, 아까 미리 사전에 말씀드려버렸는데, 자, 2부에서는 우리 마을 잡지 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박영화 선생님, 그리고 예, 리포터라고 그랬죠? 김은정 리포터, 그리고 김미정 리포터, 세 분 중에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네네, 우리 김미정 리포터께서 먼저 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서 들려주세요. 네. 아,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콧물이 그냥 제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코백맹이송이라 나서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오늘 마을 잡지에 그 비행기 날다라는 잡지 작년에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나온 것 중에 성공회 대학교 사회과학부 4학년 유수정 님이 남겨주신 내용이 있는데 제목이 마을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유수정 님이 이제 바라본 우리 마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천왕마을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올해 3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학교 수업이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지역사회 교육론이란 수업으로 전반부에는 마을과 관련한 이론을 검토하고 후반부에는 마을살이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학교와 이웃한 천왕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이란 무엇일까요? 선생님, 혹시 마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사는 곳. 그죠. 네, 가까이 모여 네. 사는 곳. 네,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유수정님은 어렸을 때 이제 자고 난 곳이 사회적으로 아니 저기 아파트에서 살았대요. 그 오랫동안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옆집과 얼굴을 트고 지내는 일조차 쉽지 않고 아파트 단지에서 마을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여전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천왕마을에 오니까 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천왕마을에서 가장 부러운 공간이 단지마다 마련된 작은 도서관이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관리사무소나 노인정이 있는 곳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새마을문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왕마을은 그렇지 않죠. 네. 그 천왕마을 작은 도서관은 공간 규모에 비해서 또 책도 많고요. 선별 작업을 거쳐서 곳곳에 손이 가는 책도 많이 있다고 해요. 도서관은 단순히 대출 반납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교류와 만남의 장이자 다양한 독후 활동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소가 만연한 지금의 사회에서 서로의 작은 시도와 노력을 감싸안고 격려하는 넉넉함으로 정겨운 너와 나 우리의 천왕마을을 가꾸어 가시기를 온 마음으로 빌어드린다고 하네요. 정말 마을이 주는 선물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김미정 리포터님께서 네. 굉장히 마을에 푹 빠지셨나 봐요. 네, 사랑합니다. 네. 그 성공회대 학생분 네네. 학생분께서 저희 네. 천왕마을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네. 오히려 또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뿌듯합니다. 진짜 성공회대학교에서 정말 천왕마을이 유명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뭐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이래서 직접 여기 와서 뭔가 활동을 하는 뭐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시선에서 전해주는 글이 있으니까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을 잡지 잘 만든 것 같은데 또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럼 이제 또 다음 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어떤 리포터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아직 정하지 않으셨군요 순서를. 상당히 즉흥적입니다. 네, 이번에 박영화 리포터님께서 어떤 글을 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전해드릴 글은 지금 정보성 글이어서 책이거든요. 우리 마을에 함께 살고 계시는 이웃집 분이 직접 글을 쓰셔서 그분 책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좀 딱딱할 수는 있는데 지금 항동 폐기물 처리장 관련하고 좀 그래서 시기가 좀 맞물려서 좋을 것 같아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책 내용을 책을 쓰시게 된 계기와 책 소개를 먼저 부탁드렸어요.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인터뷰 글이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질문, 책을 쓰시게 된 계기와 책 소개 부탁드려요. 답, 작년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 우리 아이가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사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죠. 안전하게 사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각자 알아서 개인이 예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구조를 안전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이 아무리 주의한다 해도 안전사고는 발생합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뉘는데 식품안전, 생활안전, 노동안전, 재난안전 등을 다루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식품안전을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또 질문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질문,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이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위험이 노출되고 뭔가 시작부터 불평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식품의 안전을 생각해도 안전한 유기농보다는 좀 더 저렴한 것을 찾아야 하고 여행에도 저가 항공을 이용하게 되고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고 지나친 감정노동에 몸담고 일하며 직업병의 노출 위험에 처한 채로 일하게 되잖아요. 상황은 이런데 국가의 의무, 사회의 역할보다는 개인의 노력에 삶을 결정적으로 규정한다는 이런 신자유주의 사상에 억지스럽기도 합니다. 답. 안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협동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동네가 자랑스럽습니다. 학교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만들어내고 방사는 안전 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함께 해내고 모두가 안전 문제들인데 우리 마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노력하고 무엇이든 함께 하려는 마을입니다. 직접 참여할 수 없을 때는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이 사회를 좋게 만듭니다. 이상인데요. 저는 이 책을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이 알아서 예방하는 것과 또 사회 구조를 안전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 거기에서 되게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만 손 한번 더 닦고 우리만 뭐 하려고 너무 하는 것보다는 정말 사회적으로 그 안전한 방향들을 해주신다면 더 우리가 편안하고 또 안정감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함을 또 조금은 더 내려놓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사회 구조를 바꾸는 부분도 물론 우리가 예방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동감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인데요. 예. 그 위정자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과거의 글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이슈랑 이어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이제 여기 사는 분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여기서 사는 분이 또 이야기를 읽으니까 이 동네 이슈가 좀 새롭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그 글 쓰신 강상구 대표님이 예전에 구로 FM 대표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네. 또 직접 박영환님이 인터뷰를 직접 하신 거예요. 글을 직접 쓰시고 아니 그걸 지금 비밀로 하고 읽어주신 거였단 말이에요? 버벅거리다 보니 제가 쓴 글도 버벅거리다 보니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요 정말 요즘 가을에 좋은 글도 많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신 글도 많은데 이런 안전 문제는 꼭 어머님들이나 우리 개개인이 꼭 한번 읽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책 내용이 너무 권하드리고 싶고 좋습니다. 네, 책 제목이 뭔가요 정확하게? 네.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네, 강상구. 네, 예, 꼭 그 네, 우리 동네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네,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언니도 그러면 마지막 리포터께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함이 김은정. 예, 예쁘장한 우리 리포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천왕마을 이야기 책 중에서요, 엄마 나라요, 꿈을 꾸는 당신에게 라는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빅그림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날려 있어요. 근데 빅그림이란 이제 지금 천왕초등학교에서 엄마들이 활동하는 소그룹 중에 하나고요. 지금 빅그림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데요. 첫째로 빅그림 영상을 큰 화면에 띄우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공연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책 선정하고 대본도 만들고 배역도 정하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으신 분들의 이제 작업 으로 포토샵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축제할 때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이 직접 가서 읽어주는 이런 모임이에요. 저도 여기 빅그림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요. 지금 천왕초 학교에 이제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또 엄마들도 가서 아이들의 이제 이런 축제를 볼 수 있고 이런 소통이 될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하시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끼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와서 직접 보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하는데 같이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그림 소개하고 예, 여기 지금 오윤정님이 쓴 글도 잠깐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네,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글을 읽고 얘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빅그림 소속되신 거를 이걸 통해서 알았네요. 네.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확 눈에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되게 급하게 사실 좀 진행이 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어떤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면서 자기가 좀 꽂히는 어떤 기사나 이런 글들을 찾아서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만들어갈 방송들에서 이렇게 조금 자료를 활용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가져왔던 것들은 구로타임즈, 오동통신문, 그리고 구로구 저희가 소식지도 가져왔지만 오늘은 선택받지 못했네요. 그리고 비행기 날다라는 천왕동 마을 잡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마을에서 만들어진 자료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을에 대한 어떤 주제로 방송을 만들 때도 조금 더 용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각자의 방송 만들어 갈 때도요. 이런 자료들 많이 활용해 보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뭐 짧지만 뭐 간단하게라도 오늘 소감을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잠깐 한마디씩만 하고 돌아갈까요? 네네네네. 처음 일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다른 분들도 되게 잘하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듣게 되고 이래서 좋았던 시간 같아요. 네, 선생님. 네, 저도 뭐 강의만 듣고 또 테스트 같이 직접 실전 테스트 해보니까 좋았어요. 네네. 네. 떨리고요. 재밌네요. 떨린다고 하시면서 제일 네. 안정감 있게 읽어주신 것 같은데 버벅거렸는데 원래 더 예쁜 목소리인데 앞으로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네, 기대하세요. 제 목소리를 들을 생각을 하니 너무 오글거릴 것 같아서 저희 방송도 꼭 한번 다시 들어봐 주시길 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뭐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된 목소리로 발전된 내용으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부터 정시에 유일하게 나와 계셨던 원진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기대돼서 맨날 정시 오게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주도 기대되네요. 네네. 저희 오늘 이렇게 조금 급하게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였지만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아까 또 신청곡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 잡지 읽어주는 팀에서도 신청곡을 골랐는데 어떤 분께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이 노래 혹시 어떤 계기로 좀 고르셨나요? 조금 뭐 그냥 별 이유는 없는 걸로? 요즘에 제가 맨날 흥얼거리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뭔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흥얼거리면서. 맞아요. 네. 이게 참 유명한 노래인데 네. 뭐 아무튼 이 노래 들으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